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8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5일에 방문해 온 모아파쿠 타우피크 주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 아랍공화국 체육총동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석상에서 단장은 경연훈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바샤르 알라사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하페조 알라사드 각하와 김일성 주석께서 마련해 주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